애국의 마음 손유리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너리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니인모 작사, 니정호 작곡인 노래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34년간의 억골을 치르면서도 자기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적들과 구람없이 싸워 끝끝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통일 애국투사 니인모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사랑으로 생애 순간순간을 이어가며 그 하늘같은 사랑과 고마움에 가슴을 족시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작품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82 1993년 4월 15일 자신의 탄생일에 몸소 그가 있는 병원에까지 찾아오시어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에게 입당 당시의 당원증 번호와 자신의 친필 존함이 새겨져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안겨주시었으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 동지를 받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한몫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 후 리인모 동지는 전승 마운돌세 즈음하여 진행된 전국 로병대회와 주체 83 1994년 새해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여 또다시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인모 동지를 조국의 창한 아들로 내세워주시며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운정을 다 돌려주시었습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도이 만지는 뜨거운 어버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받아하는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신 전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졸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편의 혼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요는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사랑에 대하여 심장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니인모 동지는 3절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하늘같은 사랑 속에서 조국이 무엇인지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격조 높이 토로하면서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인간 사랑의 최고 화신이시라는 데 대하여 격조 높이 노래하였습니다. 가사에 넘쳐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로 안받침되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솔리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셋째 부분이 축소된 단순 3부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가 담고 있는 깊은 사상적 내용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이 땅에 수없이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 사랑의 전설들을 되새겨주면서 끝없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안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백마를 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시적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백두의 손군 용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격조 높인 노래하며 특색 있는 예술적 흉상을 펼쳐보인 손군시대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갈 때 승리의 길이 열리고 강성부흥의 새아침이 찬란히 밝아오리라는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다고쳐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울이가 강한 기억정 속에 영소숨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4분의 4박자로 된 도대조의 노래 선율은 활달하고 기백이 쓰면서도 밝고 유창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분 내에는 반복적 요소가 많지만 부분들 사이에는 반복되지 않는 3부분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옥타브밖에 안 되는 음역 속에서 성격음들을 반복 강조하는 수법과 짧은 서리표의 진행으로부터 긴 서리표로 점차 리듬을 확대하는 수법으로서 산발을 쫑쫑 울리며 기세차게 달리는 백마의 힘찬 발걸음 소리를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투쟁에 대한 무한한 열정, 씩씩한 기백을 안겨주는 것으로 하여 세기를 이어 영원히 울려퍼지게 될 것입니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날리면서 지풍같이 나간다. 김종희 장군님 백마 타시고 손마리 대군을 이끄신다. 달려나간다. 산발이 절로 열리고 강물이 비껴서 온다. 김종희 장군님 우리의 뭉친 일심의 인민들 진심들 높다.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